고 질레고 순박하고 질레고 별처럼 슬픈 질레고 달처럼 서러운 질레고 질레고 향기는 너무 슬퍼요. 그래서 울었지. 목 놓아 울었지. 질레꽃 향기는 밤새워 울었지. 감사합니다. KBS